마음을 왜 모르니 걱정은 너란다. 이젠 이미 끝나버린 얘기죠. 그만 알지 마. 단지 너를 보호하려 할 뿐. 애비란 건 늘 그렇단다. 마음 졸여 걱정하며 헤며 다칠까. 그 모든 게 노파심이라도 애비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돼.